바람 부는 저 늦게 그때는 삼포로 가는 길이겠지. 구비구비 한발 두발 한숨만 나오네. 아 뜬구름 하나 하나 삼포로 가거든. 전원님 소식 좀 전해줘. 나도 따라 산토로 간다.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. 산토로 나는 가야. 사연 전해드리겠소. 정든 고향 떠난지 오래고 떠난지 오래고 내림은 소식도 몰라요. 아 삼포로 가거든. 정든님 소식 좀 전해주렴. 나도 따라 삼포로